민족의 영광, 인민의 환호성.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운용을 함께하는 전우가 될 것이며,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 앞에 지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인민의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찬란한 해돋이의 빛발 아래 희망찬 새날이 열리고, 집집마다 사랑이 꽃피어나는 내 사는 정든 땅, 한없이 좋은 사리지 선군 조선에 태양은 빛난다. 창조로 들끓고 희망에 약동하는 조국의 앞길에 인민의 마음에 최후 승리의 리정표를 세워주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그이시다. 우리 장군님, 한평생 그토록 사랑하신 조국, 그토록 정을 주신 인민을 한 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피시는 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역사가 빗겨있고, 어버이 장군님의 빛나는 혁명생애가 오려있는 백두의 붉은기. 그 성스러운 깃발을 영원한 표대로 세우고 선군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그이. 불같은 동지애로 무적의 혁명강군을 묶고 세우고, 그 정겨운 환한 미소로 일심의 대가정을 꾸려주시오. 백두산 대국을 온 누리에 떨치시나니. 조국은 믿는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손길 아래 장군님의 한생의 리상이 한껏 꽃피어나는 내 나라의 그 창창한 앞날을. 인민은 믿는다. 위대한 혁명상의를 다 바치시오. 장군님 뿌리신 천만 가지 행복의 씨앗이 우리 생활의 열매로 주렁지는 좋은 세월을. 아, 우리 장군님, 한평생 불태우신 그 열렬한 인민사랑을 그이께서 그대로 꽃피어 가신다. 장군님의 숭고한 조국애를 그이께서 걸음걸음 천만리에 새겨 가신다. 그의 탁월한 용도를 따라 백두의 선군이여분 승승장구하리. 그의 백승의 발걸음 따라 미래로 노도쳐 나가는 천만 군민 주체길 끝까지 이어가리. 아, 위대한 계승으로 번영의 천만대가 약속된 선군 조선에 태양은 빛난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최후 승리의 아침을 이 땅에 펼쳐가신다. 인민대중 제일주의는 곧 김일성 김정일주의이며, 한 몸이 설사 하나의 모리알이 돼서 후대들이 걸어갈 길이 뿌려진다고 해도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고귀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지금도 우리의 귀전이 울려옵니다. 자신께서는 철저히 광범한 인민대중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시고 아껴주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그 음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민은 경외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넓고 뜨거운 인정의 세계에 안겨 살면서 원수님의 품이야말로 한시도 떨어져서는 못 살 은혜로운 삶의 품이라는 것을 배부로 절감했으니, 위대한 오보이의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모두 맡기고 이 세상 끝까지 가고 갈 인민의 마음 담아 노래가 울려갑니다. 간절한 마음에 장군님 그리웠다는 가슴에 천백배 힘을 안겨주셨네. 신념의 기둥 되어주셨네. 오보이를 우러러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